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스르비아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고된 알렉산다르 부치츠에게 12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스르비아의 번영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